어깨동무 어깨동무 친구 대 친구야. 괴로우나 힘들어도 잊어버려라. 지나온 세월을 같이 걷던 우정과 의리는 영원한 젊음의 태양. 어깨동무 어깨동무 우리들은 하나.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인생. 어깨동무 어깨동무 친구 내 친구야. 사랑 명예 잃더라도 걱정 말아라. 시련과 고통을 함께 하자. 힘들고 늘어진 내 어깨 기대라 친구야. 어깨 동무 어깨 동무 우리들은 하나. 세상 모두 변해가도 이 동네 이곳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인생. 어깨동무 어깨동무 우리들 하나. 세상 모두 변해가도 이 동네 이곳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인생. 이 동네 이곳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인생.